개막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영어 팟캐스트 시즌3 오늘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 수요일인데요. 어제 워낙 저희가 화요일날 녹음하는데 어제 또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바빠갖고 됐습니다. 오늘 3월 9일이고요. 3월 9일 오늘 수요일인데요. 각자 소개하죠. 저는 마이클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원입니다. 둘밖에 없어. 한 명이 지금 전화 받으러 갔어요. 아, 이제 또 빠져갖고. 네. 이 친구가 지금 매일 그 기사가 나오더니 네. 사람 약간 거만해졌다는 느낌 안 들어? 거만해졌다가 지금 다시 수그러들었어. 아, 그러니까 등수에 따라서 그죠? 등수에 따라서 거만해지기도 하고. 5등 안에 정도 들면은 거만해져. 일단 아는 척을 잘 안 해. 예, 그리고 문자라거나 뭐 메신저를 해도 대꾸가 없는데 예? 아, 7, 8등 내려가면 이제 대답을 바라보고. 네. 예. 오늘 어떻게 됐나 이 친구? 더 내려왔을 거요. 아,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환경 스타워즈인가? 환경 스타워즈 한번 찾아볼까? 혹시 아시는 분, 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요. 환경에서 하는 한국 경제에서 환경 스타워즈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시면 나오네요. 환경 스타워즈 보면 벌써 3월 초반부터 해갖고 나왔는데요. 아, 이 친구 뭐야? 거의 꼴찌네. 꼴찌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있을 거예요. 뭐 어디 있겠지? 오, 10등에 10등. 그러니까 요즘에 겸손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겸손해. 네. 아, 1등을 잡기가 쉽지 않네. 1등인데 환경 스타워즈요. 스타워즈 그냥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스타워즈.환경.com 환경 스타워즈 치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 김성훈 과장이 이번에 그 출연이네. 거기 이제 시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8등까지 이번에 그건가? 일단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자고요. 여기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예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갖고 있는 거 지금 누적으로 4%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주식은 뭐 들어가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3월 지금 왔어요. 뭐 10등으로 하고 있네요. 오늘은 네. 13등까지 내려갈 텐데요. 아, 오늘 지금 리얼타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오후 5시 넘어야지 업데이트 되고요. 아, 그래. 우리가 지금 바로 그냥 그 뒷담을 했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또 한 명 아는 친구 또 도찜개치네. 그 친구 8등 하고 있네. 8등. 제 친구 아는 애는 이제 하나 대치 있는 친구인데요. 하나 대치 있는 친구인데 여하튼 그 친구도 주식도 4개나 갖고 있는데 제가 싫어하는 주식 하나 갖고 있고 메리츠 종금의 김성 과장은 또 두 종목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본인 소개해야죠. 우리 다들 인사를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훈입니다. 그러니까 막 뒷담을 했어. 5등 안에 들면 사람이 간사해지고 거만해지고 그 내려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공손해지고 겸손 무드로 막 바뀐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 바닥 한 방이죠. 아, 목소리 들으니까 좀 살아난 듯하네.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아, 오늘 3월 9일 어저께보다 하루 늦게 오늘 일정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은 1952포인트로 끝났어요. 코스피가요. 그리고 코스닥 0.79%로 5.32%로 끝났고요. 전체적 수급 상황은 지난 월요일까지 잘 나가던 외국인이 7일 연속 순매수 하다가 어제 957억 매도 오늘 코스피에서 216억에 매도를 한 날입니다. 코스닥은 또 이틀 좀 많이 제법 이틀 동안 앞으로 한 1000억 팔다가요. 오늘은 다시 61억으로 순매수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라든가 최근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잘 나가는 김성 과장부터. 네. 잘 안 나가는데요. 아, 잘 나갔다가 안 나갔다. 일일비하는 남자로 됐어 이제 일일비로. 네. 요새 좀 그 일단 지금 네. 주도주가 없어요 아직까지. 네.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 잡주들 이제 올라오고 개별 종목에 이슈가 있는 종목도 올라오고 테마가 잠깐 나왔더라도 하루를 이틀을 못 가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면세점이 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 떨어졌죠. 네. 어제 또 보안주가 떴어요. 네. 오늘 다 떨어졌죠. 네. 네. 틈새에서 테마가 도는데 테마가 길이하지 못하고 그리고 네. 우리가 그 한국 전자인증 한번 2주 전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했죠. 네. 근데 이세돌이 지니까 네. 꼬리를 달다가 네. 알파고 실수하니까 다시 밀리고. 나이를 지도하고. 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우리는 바둑은 모르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지금 아직까지 그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는데. 그러니까 사가지고서 바이앤홀드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기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어려운 그런 구간이고요. 네.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올랐는데 네, 네. 화장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네. 엄청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서야 좀 반등 나와서 올라가는 거니까 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순환매가 낙과제 순환매가 돌면서 네. 올라오고 있는데 회피한 사람은 그렇게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은 네. 제 밑에서 잡은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시장에서 잡았는데 뭔가 회피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네. 네,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나마 시장 좀 잡아놨으니까. 네, 네. 저는 이런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장세가 네. 3월 FOMC 전까지는 네. 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전히 내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오늘 산 종목이 내일 당장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 대해서 내가 좀 뭐랄까 일일이를 네. 하지 않고 그냥 네. 아예 그냥 아 지금은 그런 장생 여론이 네. 하고서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서 봐야지. 아예 그렇게. 그래야지 네. 오늘 떨어져도 그래 어차피 지금 편하게 매매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네. 해야지 안 그러면은 속 터져서 네. 스트레스 받아서 상당히 네. 힘든 네. 내가 오히려 나 뭐라 하죠 네. 자승자박할 수 있는. 네. 그런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걸 인정하고 네. 아예 쉬려면 아예 3월 말까지 쉬고 네. 아니면은 그냥 뭐 수익 주면 먹고 네. 아니면 팔고 네. 그런 뭐랄까 좀 단기 매매가 네. 필요한 네.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매매 쉽지 않아요? 네, 매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확 줄였죠. 줄였다고? 네. 현금 많이 갖고 있고? 아니요. 네. 종목을 가지고 있죠. 아 종목으로? 근데 네. 매매는 좀 쉬고 근데 주도주로 하나 가지고 있어요. 주도주? 네. 제약바이오 최고 대장주 그러니까 안 보일 때는 제당 대장주에 들어가 있는 게 맞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수익은 없어요. 지금 네. 거의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네. 그래도 언젠가 그 틀 때면 그런 게 확실한 게 먼저 가니까 제재를 그렇죠. 잡아주니까 네. 그런 개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개념에서 일단 피신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안 보일 땐 그게 맞는 것 같고 네. 괜히 지금 뭐 올라간다 싶어서 그 따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가 뭔데? 그러니까 이게 크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내 계좌만 내 개인 계좌만 돈 많다고 자랑질하는 거죠, 그거? 내 개인 계좌만이라면은 네. 상관이 없잖아요. 아 고객들 다 네. 한꺼번에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네. 센터에서도 네. 자산이 꽤 계신 분들을 경우에는 200억, 3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지를 못해 지금요. 네.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이게 뭐냐면 이게 빈단 우리뿐만이 아닐 거예요. 네. 운용사나 자문사 더 심하겠죠. 네. 걔네들도.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 좀 막 딱 눈에 띄는 주도주는 없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장 끝나면 항상 찾아보고 네네. 좀 장중의 흐름 찾아보고 연관은 좀 면밀하게 좀 지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최악은 지났잖아요. 네. 최악은 지났으니까 네. 최악이 지난 상황에서 네. 지금은 이제 좀 뭐랄까 시장이 이제 뭐 바닥권에서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나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네. 조정이 나올 시에 어떤 종목이 가장 쓰게 가는지요. 네. 그룹핑에 대해서 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도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오늘까지도 올라간 거래대금 이 잡히면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 다 쌍방울, 네. 광림, 점상가구, 그러니까 뭐 부방 얘기, 뭐 엠젠 플러스, 부방, 테너스 좀 들어서 뭐 이런 거 부방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지금 없어요.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일단락 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틈새에서 이제 쉬어갔던 개별주, 개별 잡주들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딱히 보이는 뭔가 네. 시장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네. 업종에 대해서 내가 이걸 딱 사가지고서 바이오홀드를 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은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교수는 어떻게 좀 시장 아니 시장보다는 좀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뭐 그냥 네. 시장의 재미가 워낙 없으니까 네. 지루하게 네. 있는데 네. 개별 종목군에서는 어쨌든간에 다들 이제 네. 시장 한번 부러지고 나서 네. 이제 뭘로 회복할 거냐. 네.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일부 종목들이 이제 하나 둘씩 살아나는 게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인트론 바이오, 뭐 한올 바이오, 뭐 이런 쪽에서 하나 둘씩 이렇게 새롭게 네. 살아나는 그 기존의 한미나 뭐 한올 바이오파마 말하는 거죠? 예, 한올 바이오파마. 아, 얘기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방송국에서도 예, 네, 그런 출연자들이. 것들이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어쨌든간에 뭐 한쪽이 먼저 신고가가 난 거를 인트로는 신고가를 갖고 한올이도 이제 신고가를 갈 거냐 이 부분을 또 앞두고 있고 네. 신고가 나오는 쪽이 이제 맞느냐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어느 쪽이 이제 주도 업종이 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일단 바이오에서 한 두 종목이 일단은 좀 보이고 있는 거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시장에서 확실한 종목들이 나오진 않고 있어갖고 네. 좀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아직 뭐 그러니까 김성훈 과장 얘기한 대로 주도주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중간 중간에 그 이벤트 네. 이벤트성에 의해서 이제 올라오는 것들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도 녹음해서 했었나? 네. 태양의 우회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 한번 올라온다거나. 2주 전에 얘기했죠. 네, 네. 그런 것. 그냥 시작하기 2주 전 전주에 그다음에 네. 이제 또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이벤트들 네네. 갑자기 뭐 보안 관련 강화한다고 그래갖고 그런 거 한번 올라오거나 뭐 알파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올라오거나 또 18일날 또 전기차 엑스포 있거든요. 어, 제주도에 사는 거. 네, 네. 전기차 엑스포. 네. 네. 거기서 또 BRD 회장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뭐 상해 디즈니랜드 개장.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관련된 모멘텀 플레이만 지금은 좀 그렇죠? 가능한 상황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도주라는 개념은 돈도 벌어가면서 시장을 좀 확 끌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의미의 주도주는 있다 없다? 주도주는 없죠. 없는데 에, 다만 시장을 판단하는 주식은 명확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보면 저는 항상 늘 사람들이랑 생각을 많이 해. 그 독특한 시각을 하는 걸 인정하잖아요. 네네. 전 대우조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우조선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대우조선이 3월 그 이거 1월 이렇게 1, 2월 저점부터요 한 63% 65% 올랐어요. 그러고 올랐고요. 현대중공업 저점에서 한 57%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예, 되게 올라갔는데 다들 아는 거죠.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 엄청 좋아질 게 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좋아질 게 뭐 있어요? 그저께인가 지난주인가 한번 그 이란에 우리나라가 22조 규모 수주를 우리가 단도로 딸 수 있게 협의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요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걸 누가 MOU도 아니고 그냥 해보는 소리잖아. 예. 우리만 하겠어. 그 제일 돈 많은 사람은 중국인데 중국이 막 그런 얘기하면 자기네들의 선택의 문제죠 지금이야. 특히 이제 바로 이란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에 갖고 그쪽을 해갖고 결국 일대일로 핵심이잖아요. 중동 지역이란 거 거기 지나가는데 무슨 그게 한국이 관심 있어. 근데 하여튼 그걸 뭐 된다 안 될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주가 있다 있어 뭐가 돼 있어. 지금 수주 절벽인 거 다들 보시잖아요. 수주가 없어요. 네, 그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수주가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조금씩 있지만 제대로 된 게 없어갖고 지금 수주 절벽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수주 절벽이라는 거가 수주 상황이 거의 뭐 없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도크 아시죠 도크? 이성님께서 도크 그 조선소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조선소 본 적은 있어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테레비만 봤죠. 테레비 아니라 부산 가갖고 네네. 저기 STX 조선에야 거기 도크 한번 보러 갔었지. STX는 조선소도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네. 철공소잖아. 그 도크란 거로 네. 보면 도크란 게 엄청 커요. 네. 그래갖고 배를 이제 처음부터 조립하다가 걷다 갖다 놓고 다 한 다음에 진수까지 하는 게 그 도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크란 거 보면 엄청 큰 거죠. 유조선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도크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한국 조선 예, 그리고 우리 들을 수 있는 애청자분들이요. 조선, 수주 절벽, 6개월 이런 거 검색 키나 네이버나 구글 치면 딱 나오는 기사가 있을 텐데요. 6개월에 뒤면, 6개월 후가 되면 비는 도크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대형사는 예. 아직 1년치가 있고, 이제 중소형사에서 6개월 되면 이제 도크가 비는 데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게 심각한 거예요. 네. 예전에 이게 언제였었냐면 1990년대 초반 이럴 때 정말 네네. 그때 막 우리 막 좋아지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보면 조선소에서 도크에서 말이죠. 도크를 물청소를 합니다. 아, 농담으로 제가 반농담하면 물청소를 해요. 그게 노동도 유연은 안 돼 있으니까 그 표현대로 하면 사람들이 다 놀아요. 교육하고. 네? 그래서 정말 불경기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도크가 이제 빈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사가 됐건 중소가 됐건 이제 위기죠. 네, 위기인데요. 그러면 도크가 하나 비면 어떻게 되느냐? 독 하나 빌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정 조선사는 상관없고요. 그 보도에 따른 것만 제가 그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다 검색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독 하나 빌 때마다 인원이 10% 정도 아웃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나름 심각한 건데, 지금요. 네, 그리고 있고요. 지금 보면 대우조선 얘기만 하면 대우조선이 이제 한 4분기 2천억 정도 적자를 예상했었다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 네.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졌죠, 지금요. 네. 이번에 실현 손실이 9천억인가 났을걸요? 분기로? 맞죠? 그래갖고 이제 연간으로 보면 5조 몇천억이 났는데. 그래서 빅베스라가 다 됐다는 얘기하는데. 신영증권 자료를 보면, 아니, 뭐, 이제 남은 것도 없죠. 잔량이 없으니까 알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일부 아직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추가적인 손실 저도 걱정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미 수주 잔량이 거의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와봤자 나올 게 없는 거죠. 2년 앞질 거랑 3년이 남을 때랑 지금 6개월 내지 1년 물량 남아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네네. 손실을 처리할 게 이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이 지금 시장에 판단이 된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는 유동성 장세라고 제가 3주째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잖아요, 제가. 네. 다들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의견을 좀 바꾸기 시작한 게 3주 벌써 1주 2주 전이죠. 그러니까 3주 차인데 저는 하여튼 유동성 외국인의 유동성 장세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찌되었건 간에 의견들이 많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뭐 전 그 원유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여하튼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블랙락도 얘기했고요. 블랙락 얘기도 했고 뭐 템플턴은 계속 얘기했고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그 채권 쪽에서도 예 어디야 채권 뭐 핑크 핑크에서도 트레이드 오브 디케이드 네? 10년 만에 매수 기회에서 이머징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이머징 마켓에서 전체 펀드는 지난달에 소폭의 적자였지만 2주 연속 전체적인 거는 좀 흑자 순유입들 했고요. 특히 지난주에 이머징 마켓에서 에쿼티 펀드가 지금 흑자로 돌아 흑자 그 순유입으로 바뀌었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는요 23억 달러가 ETF로 들어왔어요. 이머징 마켓 ETF로. 근데 이거는 2년 만에 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사실 그게 또 우리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보다는 솔직히 이승 교수가 여러분 보여줬잖아요. 네. 브라질이라든가, 네. 네? 아르헨티나 같이 난리가 났어. 엄한 나라들 망할 뻔했던 나라들. 대만도 지금 신나게 올라가. 아,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더 많이 빠졌던 나라가 이제 많이 가는 거지만 그런 가치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에서 지금은 큰 주식 아닌 주식 가릴 것도 없다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솔직히 딱 이거죠. 지금은 한국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잘 나갔던 주식을 볼 게 아니라 외국자더라도 이런 거죠. 그 회사가 정말 망할까 안 망할까 이런 거 보는 거죠. 호텔신라가 3분의 1 거의 한 60% 정도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야. 그렇게 망할까? 이런 생각 하는 거죠. 똑같이 현대중공업도 지금 8분의 1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망할까? 대우조선도 지금 단기전에 망할 일은 없잖아요. 어찌됐건 산업은행인데 망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 시장이 이번에 유동성이 없다 그러면 전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로 봤는데 대우조선이요. 대우조선이 그 쉽게 얘기해서 어닝 쇼크가 나온 날 엊그저께였죠. 그저께 주가가요. 주가가 그 어저께죠. 그러니까 3월 8일 기준에 장중에 마이너스 12%까지 갔어요. 예전 같으면 그게 한가 들어갈 날입니다, 지금이요. 예. 한가까지 갈, 마이너스 20% 나오는데 마이너스 12%고 그걸 마이너스 8%로 끝났어요. 그리고요. 현대중공업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약하게 끝났을 거 어저께 말씀드린 거 3월 8일이라. 그리고 증권사에는 에포트가 6개, 8개 나왔는데 3군데 정도가 목표 주가를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가 오릅니다. 오늘이요. 네. 오늘 좀 올라가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중요하다고 좀 보는 게 대우조선이 5.77% 올랐고요. 외국인이 아침부터 그랬는데요. 소폭의 순매수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57만 주 사재 43만 주 팔자요. 이걸 조선주가 좋다고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요. 싸고 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사는 전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에 대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대우조선 보면 딴 것도 그렇게 떨어질 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시장은 저는 머리 아플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되지만 시장은 쉽고 넘쳐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종목별로 더 수익을 내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 주식이 됐건 뭐 콘텐츠가 됐건 뭐 간에 개별적 탁탁탁탁 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가 하는 것들이 있고 저도 뭐 그런 거 갖고 보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은 보다 더 큰 흐름에서 보면 시장이 전 안 밀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 외국인도 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도 주식 살 거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살 때는 보면 그래서 대표적인 거가 LG전자 이런 거 있죠. 네. 더 갈 거라고,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전자 사실 60% 올랐거든요. 네. 작년 8월 대비 제일 센 대형주, 우리가 아는 IT주 중에 대형주인데, 네, 목표 주가 오늘 약간 실망한 게, 오늘 한국투자에서 레포트를 냈는데요. TV가 잘 팔려서 목표 주가 올린대. 그건 거짓말한 얘기예요, 저는요. 네?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냥. 네, 그냥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핑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올라? 올라를 네. 이제 대구는 싶은데. 그러니까. 논리가 되고 싶은데 될 게 없어. 왜냐하면 기존에 11월 대 6만 6천 원 목표 주가를 6만 4천 원 올랐는데 그걸 넘어섰거든요. 네. 그게 오늘 7만 8천 원 올렸거든요. 근데 TV를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하여튼 시장이 된다. 단기적으로 계속 된다 보고 있고 종목은 뭐 그 각자들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종목도. 그냥 머리 아픈 분들은 저는 그냥 지수로 사면 된다 보고 있고요. 다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까 두 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좀 더 센 거가 있죠. 네. 섹시한 거 있고 뭐 덜 섹시한 것도 있겠지만 시장은 큰 틀에서 저는 여전히 저는 시장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다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외국인의 유동성 양세. 뭐 아주 길게 뻗을지 모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쏘는 시간, 돈 쏘는 시기.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골드만삭스가 오늘 보면 하나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가 이제 유가 $20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40까지 가니까 머리 짜증 났잖아요. 짜증 나갖고 유가 상승이 신기루라고 미라. 이거 또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네. 또 다른 파트에서는 지금 20년 만에 S&P 500 S&P 500에도 콜 매수의 기회를 그러니까 S&P 500 네. 뭐 20년 만에 매수 기회를 아니 물론 다른 사람들이니까 뭐할 말은 없지만 네. 그럴 수는 있으나 시장이 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미국도 좋아 보이고 예 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이머징 마켓에 저도 알죠 제가 무슨 대한민국 경기 좋다는 생각 갖고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아시아나도 오르고 제주항공도 오르고 대한항공조차도 오르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현대차철도 오르고 포스코는 제가 모르겠어요. 20만 원이란 게 좀 나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현대제철 5만도 싸 보여 저거. LG전도 싸 보이고 싼 게 넘쳐나. 그러니까 단점은 이거죠. 이거 제가 좋은 제 생각 보면 일봉 볼펜 하나도 없어. 길게 보신 분들은 그 그냥 뭐라 그래 월봉 주봉도 아니고 월봉도 아니고 연봉을 보았고 졸라 떨어진 거 있잖아요. 기준점만 8분의 1 떨어진 거. 8분의 이상 떨어진 거는 제가 보기에 최소한 8분의 1 떨어진다면은 고점 대비 5분의 1 떨어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아,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 이게 보면, 보세요. OCI도 마찬가지예요. 1월 20일에 6만원에서 지금 10만원 찍고 왔잖아요. 어저께 9만원, 9천원, 900원 갔다 왔네. 그래서 딱 50% 올라갔는데 이것도 좀 밀릴 수 있겠지만 이거 예를 들어서 예를 15만원, 20만원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갖다 댈 이유는 넘쳐나요.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인도 있죠. 인도 인도 작년부터 기억하지만 작년에 선에든슨 가고 그 저기 누구야 저 지금 대통령 오바마 가서 그 뭐라 그러죠 그 태양광 막 얘기했잖아요. 네네. 지금 1년도 안 돼서 다 돈 못 나는 거예요 그냥 비용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유가 때문에 유가 떨어져서 별로 재미없을 그러는데요. 다 고려해도 뭐 딴 것도 떨어지는 모르겠는데 다 고려하더라도 그 기름 떼는 거 있잖아. 네. 화력 발전 대비 지금 80%래요. 비용이. 그래서 지금 보면 1년 만에 생각보다 빨리 페이오프란 말 써요. 인도가. 태양광 쪽에 투자한 게. 그래서 뭐 폴리시컬 떨어져서 그런지 난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게 많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큰 주식 사면 되고 좀 더 벌어야겠다 그러면 개별 종목이가 될건 모멘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딴 거 다 볼 필요 없이 대우조선이 이번 이제 키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대우조선주 좋다고 사는 사람은 개새끼고 그 펀더멘탈은 그런 거 믿을 필요도 없고 다만 그거랑 상관없이 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3월 9일인데요. 한 2주 정도까지 해서 볼만한 이슈라든가 그 관심 섹터 있으면 그거 하나씩 간단히 얘기해 보죠. 예, 김성환 장부터.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주도 섹터가 안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인트론 바이오나 제약 바이오에서는 인트론 바이오나 한율 바이오 파마가 라이센스 기대감이 나오면서 혼자 독고다이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 독고다이. 고급원원에 고급원원. 네. 옛날에는 다 같이 끌고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확실히 그게 약해진 것 같아요. 약해진 것 같고, 즉 이게 약해졌다는 거는 제약바이오도 올 하반기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제약바이오 전체가 시장을 이끌어나갈 탑픽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 그렇게 낮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좀 요즘에 들어요. 네. 그러면 화장품이냐? 화장품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OLED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OLED는 왜냐면은 제가 OLED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벤츠 E클래스에 들어가는 자동차 계기판도 OLED야.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OLED 들어갔다더라고요. 그러면은 OLED 수요가 VR기기부터 VR기기는 당연히 OLED 써야 되고요. 잔상 때문에 네. 자동차 쪽에서 OLED 쓰고 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그래서 네. OLED 발주가 네. 빨라진다는 네. 얘기가 나와요. 네. 네. 근데 과연 이게 본격적인 양산까지는 분명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시간 텀이 있어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양산을 하려면 2016년도에 장비 발주를 다 끝내고 2017년도 상반기 공장 테스트 끝내고 네. 아이센스도 작년에 그 이미 다 완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 해 동안 조건한다는 거 아니야? 테스트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캘리브레이션 뭐야?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맞추고 뭐 그런 거 맞추고 공장에서 단계 뭐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을 하려면은 장비를 다 갖다 설치하면 그게 바로 딱 제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다 조정하는 거거든요. 아, 이래저래. 예.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장비끼리 뭐 이렇게 그 이거 끝나고 났을 때 타이밍 뭐 조절해 줘야 되고 어디 만약에 불량이 나와 제품이 나와서 불량이 나오게 되면 어느 장비에서 뭐 잘못됐는지 뭐 이런 걸 쭉 계속 공장을 돌리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네. 그 기간이 한 짧아도 6개월 정도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한 그러면은 빠르면은 2017년도 하반기에 제품 양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2018년도 상반기에 제품 양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2016년도 발주가 그래서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주를 주고 그때 납품을 이제 막 시작을 해야지만 된다니까 네. OLED가 지금 여기서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아직 발주가 안 됐으니까 네, 네. 아직도 발주될 건 많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해갖고 중국 거가 네. 중국도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OLED로 들어올 거냐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셋업체는 불리하지만 어쨌든 간에 장비 업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중국의 그러니까 OLED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애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뭐 그 중국이 그럼 LCD 가격 안 낮추겠니? 나는 그런 얘기하는데 네. 그 VR이나 지금 얘기해 준 그 저기는 무조건 OLED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빛 때문에. 아, 네네네. 빛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홀로렌즈도 마찬가지다가. 네, OLED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그동안 삼성 그렇게 안 했어, 그런데? 삼성은 하고 있었죠. 아, 소형만 소형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스마트폰에서만. 네. 근데 이제 그 TV도 또 이번에 간다고 하니까. TV가 간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우리 형님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형님이 OLED가 얘기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네. 지금 쉬고 있지만 네. 다들 이제 그 얘기하고 또 하더라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다 온 거 아니야? 근데 숫자 나오는 게 몇 개 없어요. 지금 업종 중에서 화장품 뭐 꺾였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화장품 숫자 나오는 거고 OLED가 숫자 나올 거고 그러니까 숫자 나오는 업종으로만 놓고 본다면 화장품 뭐 그 뭐 OLED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걸 보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에러가 나오면 또 달라지겠지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죠. 뭐 인트론 바이오가 조단위 에러를 하고 한올이 조단위 에러를 해버리게 되면 분위기는 달라지겠지만. 근데 그 조단위 에러가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네. 이제 진짜 그 시장에서 숫자 나오는 게 그럼 뭐냐? 뭐 화장품하고 이쪽밖에 없는 거야. 식품 쪽 화장품 뭐 이런 쪽 중국 소비 관련돼서 몇 개. 그래도밖에 없는 거지 뭐. 그리고 뭐 지금 수출 중국 수출도 마이너스 25% 하고 2월 달에 물론 이제 춘절 영향이 껴 있지만 근데 우리도 뭐 지금 계속해서 수출 감소하잖아요. 이런 거 감안하게 되면은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대형주 쪽. 그래서 어느 쪽을 관심 있는 거야, 자기? OLED? 아니요. 저는 OLED는 뭐 LED로 뭐 그냥 보는 거고. 뭐 뭘 할까? OLED를 할까? OLED 말고 딴 거 좀 불러봐. 딴 거? 딴 섹터. 오랜만에? 오랜만에. 다른 섹터 대원 미디어. 대원 미디어. 아, 대원이 좋죠. 그건 뭐야? 대원 미디어 이제 곤 때문에. 곤? 곤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만화? 곤? 예예. 예. 예. 곤이라는 만화가 이게 이걸 왜 보려고 하냐면 이 어저 잘도 들어와. 아유. 예, 이 곤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 곤 만화가 중국 CCTV에. 예. 방영을 시작했어요. 곤. 네, 곤. 네. 곤이라는 만화가. 그러면 이제 중국 CCTV에 이제 가서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뉴하고 똑같은 거죠. 얘네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 대한 쪽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캐릭터 컨텐츠 라이센싱. 그러니까 뭐 만화라든가 만화에서 돈 벌겠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그 캐릭터 사업으로 이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아 쪽 시장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곤이 이제 CCTV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상영이 되면서 이 곤이라는 캐릭터로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원 미디어에 대한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대원 미디어가 중국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중국 최대 유통업체 완다 하고 또 협업을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 이제 그 테마파크 곤 테마파크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곤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유통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서 중국 최대 유통업체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CCTV 만화 깔리고 테마파크 형성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새로운 모멘텀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한번 그 유아 시장에 대한 쪽 이쪽으로 한번 대원 미디어 같은 게 한번 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큰 의미에서 콘텐츠에 대한 지속 관심이네. 네, 콘텐츠에 대한 지속 관심인 거죠. 뉴에 이어서 곤도 중국 방영 이쪽으로 한번 좀 보자. 근데 이제 얘는 뭐 콘텐츠 플러스 유아, 유아용품, 유아 완구 이런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성 과장은 이태원 얘기 좀 더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더 많아 보여. 아니요,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전정욱 거기서 해보니까 콘텐츠 쪽에서는 대원 미디어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오늘 레드로버가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지금 순이 그룹 회장이 와 있어요. 이 친구들 내가 레드로버 할 때는 개무시하더니 이제 레드로버 스스로들 얘기하네 이것들이. 언제 얘기했어요? 난 기억이 안 나지. 무슨 소리야 내가 12월 달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기억나지 자긴? 레드로버는 2년 전에 제가 얘기했죠. 아유 그래요? 그러세요 형님. 아 참나. 서로 인정 좀 해주자고. 인정. 아무튼 뭐 모르겠고 그냥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는 좀 올 한 해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이미 태양의 후예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뉴 봐야 된다고. 근데 뉴 지금 뭐 난이 났죠 지금. 그래서 컨텐츠 쪽은 길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각 고유의 문화라는 거는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중국이 자리를 자기네 자체 컨텐츠로 했다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보는 종목 중 하나는 그 성우전자라고 있어요. 성우전자? 네. 그게 뭐 하는 회사야? 옛날부터 있었던 회사 같은데요. 네. 성우전자라고 있는데 자폐판 쉴드캔이라고 하는 자폐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폐판이 뭐예요? 그 전자파 자폐해 주는 거. 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최일중 전문가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거였는데 뭐였지 그거? 뭐 그런 회사 있었잖아요. 영어로 된 거. 그 작년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 한번 나왔었어요. 차폐판에서. 근데 그땐 다른 종목이었고. 그러니까 영어로 된 이름이었는데. 그 기억이 난다. 근데 이게 택? 아니 아니요. 딴 거 있어요. 기억 안 나요. 그 제가 보는 거는 스마트폰이 다들 정체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전방 산업이. 네네. 근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개선 여지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메탈 케이스예요. 메탈 케이스는 아직 복거리가 남아 있다고? 전체 스마트폰 현재 메탈 케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는 아직까지 나머지 70% 정도가 기존에 우리 플라스틱 그거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왜 이거 메탈 케이스를 못 쓰냐? 물론 단가 문제도 있지만 수율이 안 돼요. 아직도? 네. 메탈 케이스 하나를 만들려면은 CNC 밀링이라는 컴퓨터 정리잖아요. 그거 가공 밀링. CNC. 네. CNC. 예. 네. 근데 그게 한 시간에 하나 나와요. 설마? 진짜로요? 한 시간에 하나 나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깎아야 되니까 24시간 돌리면은 한 개? 한 달 돌리면은 한 달 풀로 돌면 700개 나와요. 뭐가? CNC 밀링에서 나온 게 케이스 하나가 케이스 바탕이 아니라 그냥 케이스 자체가? 예, 예.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 예. 무시할 게 아니네. 근데 그러면 그거 만드는 회사는 그 밀링 머신을 더 CNC 대량 발주해서 가져가잖아요. 수백 개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럼? 그렇죠.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진짜. 아니 그냥 아 보니까 알고 짜고 치는 고수들이야 이것들. 그래서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네. 얘기했었잖아 이 얘기. 다른 회사도 이거 하는 거 있어요. 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메타케이스를 못 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삼성에서 수율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어요. 뭐냐면은 프레스 공정을 통해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밀링 기계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수율이 두 배가 된 거죠 지금. 그렇죠, 두 개씩 만들어. 그러니까 기존보다 확실히 더 거의 2.5배 정도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우전자가 하는 게 이 프레스 공정에 들어가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공장을 베트남에다가 베트남 2, 3, 4 공장을 한꺼번에 이번에 준공을 했어요. 아 베트남? 네. 걔도 베트남이야? 네. 삼성에서 시켰겠죠. 해라. 아 이거 꼽아줘야겠네. 베트남 관련 이제 성우전자 넣어줘야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아무리 스마트폰이 뭐 전방석이 죽었다 하더라도 메타키스는 분명히 개선이 될 여지가 그 없애야 될 룸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량을 다 베트남 성우전자 베트남 공장에 다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그러면 성우전자는 작년에도 오늘도 좀 이런 부분이 반응이 올랐는데 올해 적어도 숫자만큼은 제대로 지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성우전자가 아마 역대 최고치 실적을 찍으면서 올해 2010년 주가가 상당히 좀 이번에서 여기서 한 저거 더블 이상 가지 않을까. 자기 공들한테 전작가? 근데 질문 하나 할게.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우리가 메탈 케이스가 난 수요일이 그런 건 태어나 처음 들었고 한 달에 하루에 여섯 개? 하루에 한 시간에 하나. 아, 한 시간에 그러니까 24개? 근데 이쪽으로 되면 50개 만든다는 거잖아요. 더 되겠죠. 좀 더. 네, 이쪽으로. 근데 내 이 질문 그 확 내가 땡기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태까지 우리 메탈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약점이 뭐냐면 예? 메탈 케이스가 메탈 케이스 되면 배터리 집값 왔다 갔다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예? 그죠? 메탈 케이스 쓰는 것 자체는 배터리가 그 뭐라 탈삭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요. 그래갖고 좀 배터리를 엄청 중시하는 사람은 메탈을 못 쓰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배터리가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되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 맞아? 내 말이 맞아? 근데 배터리가 문제는 그거야. 배터리의 수명이 화면이 커질수록 빨라지는 거고 OLED 되면 될수록 또 더 많이 쓰니까 더 많이 쓰는 쓰니까. 거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게 또 빨라지게 되고 많이 쓰게 되면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수명이 늘어나도 그만큼 또 쓰니까 수명이 늘어나 옛날에 비해서 배터리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났어. 근데 옛날에 처음에 스마트폰 나올 때보다 그렇게 오래 더 오래 못 써. 옛날에는 최소한 2박 3일은 갔었거든요. 처음에 그 녹색 그린 형광판 그린 그 뭐야 녹색 그 LCD 있을 때 그때는 스마트폰 맨날 써도 한 2박 3일도 쓰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반나절 한 번에 충전시켜야 돼. 그렇죠. 좀 쓰면. 근데 그래서 그냥 배터리 되면 포기하고 다들 포기한 것 같아 그냥.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고. 그래서 이미 포기했어 그냥 그거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제 스마트.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아? 1,3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없어야 될 룸이 더 큰 거죠. 자본금 78억밖에 안 되고. 덩치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말은 되네. 네, 근데 최근에 수급 보면요. 1월 말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의회 기관이. 형들이 사네.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 왠지 아세요? 왜냐면은 메탈 케이스는 지금까지 하이엔드급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CNC 밀링 공정을 통해서 나온 것만 썼거든요. 그리고 프레스 공정을 써서 지금의 말씀 프레스 공정을 CNC 밀링을 같이 섞어서 쓴 메타 케이스는 아직까지 프리미엄폼은 안 쓰고 중저가폰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갤럭시 S7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삼성에서 갤럭시 S7급 6에다가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확인이 되자마자 갑자기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 거예요. 즉 베스트셀러에다가 기존 CNC 밀링이 아니라 새로운 공정을 사용한 메탈 케이스 이제는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위가 확 열린 거죠. 그 베트남에서 매출 비중이 큰가? 베트남이 이제 준공했으니까 이제 준공했어요. 아니 왜 말씀드리면 제가 아시다시피 베트남에 관심 엄청 많잖아요. 예, 네, 근데 요즘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주목받는 나라는 베트남이란 거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한세 시럽 있잖아요. 한세 시럽 갑자기 말씀 한세 시럽 요즘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잖아요. 신고가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2,000원 못 찍고 이번에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15% 내렸는데요. 이거를 외국인이 계속 왜 사냐면 베트남의 그 상장 지수는 VN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거기가 좀 작아요. 거기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갖고, VNM이라고, 예? VNM이라고, 그러니까, 베트남 전용 ETF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베트남에서 엄청 큰 거 있잖아요. 대부분이 외국 기업인데, 베트남에 투자하는 애들, 이런 애들 중심으로 가요. 이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미국 회사도 있고, 뭐, 영국 회사도 있고, 일본 회사도 있고,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비중이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가 한세 시럽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한세 시럽이 비중이 큰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번에 그 TPP 되면서 얘네가 세계 최대인 어떤 레이블 만드는 사람도 막 들어가고요. 나이키도 추가적으로 공장을 두 배로 늘렸다. 나이키 쪽의 라인을. 그리고 유니클로도 지금 두 배로 막 늘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한세실업이 주목받는 건데, 그 한세실업이 2조 2천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보면 상호전자가 정확해서 시가총액 막 커지고 그러면, 커지면, 삼성전자 때문에 쫓아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삼성전자가 들어간 거에 관심 많아요, 베트남이. 그리고 베트남의 나라를 우리 들으시는 분들 그냥 놀러 갈 것만 아니라 베트남이 지금 해외에서의 그 있잖아요. PWC라고 있죠. 프라이스 워터 앤 쿠퍼스라고 그 회계사 그룹이고 세계 최대 컨설팅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서 2050년까지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나라로 두 나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 나라가 그 나이지리아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투자 엄청 몰리고 있기 때문에 여튼 베트남에 관련된 주식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한세실업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ETF에 돈이 쏠리는 걸로 사는 거거든요. 지금이요. 그래서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겹치는 게 약간 있긴 있는데 저는 하여튼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고 어떤 그 모멘텀 위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이성에서 잠깐 얘기했고 말이 잠깐 나온 건데 지금 온통 관심은 6월 16일 날 그 그랜드 오픈하는 디즈니, 그 상해 디즈니에 몰려있다. 이걸 좀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이거 6월인데 벌써부터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3월 28일 날 티켓을 팔기 시작합니다. 예매하고 대대일 세일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난리, 아,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난리가 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 이거 3월 말 되면 상해 관광 이런 거가 엄청 할 겁니다. 그리고 5월, 6월로 가면 뭐 상해에 불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도쿄에 두 배, 홍콩에 세 배거든요. 전 세계 17개인가 6개인가 지금 있어요. 디즈니랜드가 전 세계에 있는데요. 그 디즈니 그룹 전체 매출, 그 이익에서 차지하는 거에서 그 리조트 쪽에서 비중이 한 30% 정도 돼요. 25배에서 3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번에 그 지금 얘기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그 6개, 7개 버는 만큼의 수익을 상해에서 단독으로 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상해 이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요번에 디즈니랜드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온통 쏠려 있는 거가 도대체 미국 수준에 미국에 있는 것에 있는 만큼의 그 소위 이제 탈거리, 볼거리를 갖다 놓겠냐는 건데 그 우려하니까 그 뭐냐 최첨단을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최첨단의 핵심이 VR이에요, VR. 디즈니가 이번에 노리는 거가 그래서 각종 예를 들어서 저 그래서 우리가 안 가봤으니 뭐 할 말은 없으나 각종 그 안에 놀이기구 뭐 타고 다닐 때 뭐 버쩍버쩍하는 거 많이 해놓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2000년 갔다가도 그때 벌써 그 4D 있잖아, 4D 그런 그 의자 갖다 놓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극장 가면 막 흔들거리는 거 있죠. 네. 그걸 이미 걔네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VR 하려면 그 뭐 스타워즈 관 이런 거 다 그런 거 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게 있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그 요전에 여전히 그래서 좀 그 VR이라든가 거기에 했는데 VR은 보면 모엘이드도 있겠지만 결국 콘텐츠이기 때문에 콘텐츠와 관련된 투자를 디즈니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관련된 하여튼 게 뭐가 됐건 간에 뭐 근거가 있건 없건 간에 하여튼 각종 콘텐츠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가 계속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HBO의 전략 하나 말씀드리면 HBO가 지금 상당히 밀렸거든요 지금요. 넷플릭스가 온 다음에 그래서 넷치베가 엊그저께 전략을 내세운 거가 넷플릭스만큼 오리지널 더 만들겠다는 게 지금요. 그래서 뒤집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SK가 CJ 헬로비전 해갖고 인수 합병하면서 걔네들은 한국판 넷플릭스 돼서 콘텐츠 투자 엄청 늘리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하우스 오브 카드 수준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턱도 없는 소리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그 환경 자체는 콘텐츠 회사들의 제작 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당분간은. 그게 뭐 7, 8년 후에 되면 저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 안 보고 직접 다 만든다고 보고 있으나 그거는 앞으로 먼 얘기고 단기적으로 보면 배워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제작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더 싸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있겠고요. 그러니까 유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는 이제 달려진 거잖아요. 네. 조금만 검색해보면 사전 제작 드라마가 올해 준비된 게 4개 정도 있어요. 거기 회사 다 나오거든요. 그 허접한 회사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뭐냐, 사만가 뭔 그런 걸 보실걸? 사만 네트워크, IHQ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될 거야. 그런 것들이 재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겨울 연가가 히트를 하고 나서, 네네. KBS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5대5로 줬던 거예요. 네, 그렇죠. 페란토한테 5대5로 줬던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이스돌이 졌어? 아니, 아직. 자, 7집 반이라는 거. 그럼 나중에 이겨. 이겼어? 아니, 쉽지 나중에,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근데 페넌터가 일본에 팔리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겨울 연가가.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방송국이 각성을 한 거지. 아 씨발 이거 뭐야 돈 내가 대고 왜 쟤네들이 벌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서 얘네들이 5년 안에 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귀속시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5년 안에 귀속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5년 안에 귀속시킨다고 그래갖고 사실은 이게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사들이 껍데기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고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지. 이걸 알고서 이제 얘네들도 이제 보니까 요즘에 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중국에 팔아먹으려면 판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크게 돈 벌려면. 네, 크게 돈 벌려고. 그래갖고 이제 사전 제작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이제 중국 애들이야 내가 돈 대줄게. 이런, 이런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특히 이제 이 예전에는 TV라는 플랫폼이 중요했지만은 이번 중국에서도 봤듯이 IHQ, 아이치에서 인터넷 플랫폼으로 그냥 쏴버리잖아요 드라마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쏴도 모바일에서 50%를 본다는 얘기고 모바일에서 50%를 보고 PC에서 50%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PC에서 보건 모바일에서 보건 뭐 TV에서 보고 싶으면 그냥 아무데나 보면 되는 날려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TV 플랫폼에 대한 위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국 같은 데는 그런 게 더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그 나영석 PD가 보여줬던 신서유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그 파괴력. 그러니까 신서유기가 완판이 그 광고 완판되고 제작비 다 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TV 안 하고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그 위력. 그 앞뒤 광고 붙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저거 들어가고 PPL 들어가고 이러니까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땐 이제는 시장이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예전에는 TV나 이런 그 지상파 공중파 이런 애들에 대한 위력이 감소하면서 점점 이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그런 영역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사전 제작에 대한 그 욕구를 이제 더 자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거기다 이제 그동안에 하고 싶었지만 알고 있었는데 하고 싶었지만 못했었는데 이제 돈 되는 애주가 중국에서 나타나니까 이제는 아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전 제작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안 거지 이것들이. 네네. 저도 계속 동의하지만 알파고가 이겼네요. 뭐 완전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얘기는 우리가 바둑 선생도 아니잖아.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콘텐츠 업계에는 그 능력만 있고 재주만 있으면 돈 벌 일이 많다.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JTBC에서 JTBC 수가 이번 정식으로 개국을 하면서 이름 바뀌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72초 TV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정규 편성되고 72초 TV가 오늘 어떤 데 기사가 났는데 그런 데가 새로운 광고 플랫폼으로까지 등장한다는 걔네들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콘텐츠 쪽은 뭐 그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이 나온 김에 계속 말씀드리면 상해 디즈니랜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해 인근에 호텔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최대 수혜주는 거기 상해 그게 우리나라 업계는 별로 호재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해 있는 사람 당연하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상해 갈 사람들이 많아요. 저 디즈니랜드 때문에 그게 워낙 인기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한번 우리 여행 갈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상해로 가죠. 예? 그 분명히 쌀 거 아니에요. 일본이나 홍콩보다 가격이 싸게 책정될 거 아니에요. 가격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3월 28일에 예약을 받기 때문에 여기 있고 저는 하여튼 제 그쪽에서 보면 상해 공항 있죠? 상해 국제공항 그 후광통 하신 분은 제가 보기엔 제일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상해 국제공항 그래서 코드가 600009 같은 그럴 텐데 후광통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상해 국제공항 예, 쓰고 있고 하여튼 그 단기적으로 보면 그 중국에 사시는 분들에서 중국 비행기 회사들 있죠 항공주 우리나라도만 당연히 그때 되면 얘기가 들 겁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5천만이 간다 보니 얘네 그건 나중에 얘기가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각종 그때 어저께 잠깐 얘기했다시피 혹시라도 디즈니 캐릭터 만드는 완구회사 있다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 그러니까 주식을 꼭 떠나서 그런 쪽에서 돈 벌 일이 있을 거다 일단 느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